뭐가 그렇게 불안해 오늘도 upside down 어둡고 긴 이 터널 끝엔 뭐가 있을까 확신을 찾던 내 첫 걸음도 꽉 쥐고 놓지 않던 바램도 주저하는 순간 다 사라질 테니까 저 불빛 속으로 벗어날 수만 있다면 힘껏 달려가 난 달려가야 해 더 멀리 run away run away run away 가사 끝 또다시 run away run away run away 가사 꿈은 영원하지 않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 더 멀리 run away run away run away 가사 고 나 잡고 있어 계속 Where did I lose my hope 영원한 건 없단 걸 깨닫게 된 순간 목을 조여와도 목소리 크게 울려 퍼져나갈 테니까 Yeah, 고개를 푹 숙이지 마라 그럼 시간은 점차 주름 잊어도 Oh, the sky is the limit, yeah I keep running It's not about till it's about 더 멀리 run away, run away, run away 내가 속에 또 다시 run away Going crazier than time you know 물론 난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Full of the enemies 내 주위에 So I gotta run away 위치 왜 that way 칠바퀴 같은 circle 바꿔 switch your lane 나를 위해 숨을 쉬어야 해 조금만 더 견뎌내야 해 목까지 차오른 심장의 고통이 사라질게 기도해 기도해 기도해 날 위해 오늘도 기도해 기도해 기도해 날 위해 더 멀리 run away run away run away 내가 속에 또다시 run away run away run away 내가 속에 꿈은 영원하지 않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 더 멀리 run away run away run away 내가 속에 가끔 현실이란 벽 앞에서 한없이 무너져 내려가 나를 둘러싼 원 안에서 이어서 for a better life Remember then That's all I needed was a push to go to your next chapter 제 바퀴같이 열고 도는 life